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포도주보다 더 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변화된 나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Thank you.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합니다. 위로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주 갑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주님, 이 자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자리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인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이 깨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 육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떤 상황에도 그 어느 것보다도 위대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잠겨있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목마름으로 내 영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목마릅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도, 나의 어떤 환경에도, 내 상태와 내 감정 상관없이 내가 주님 한 분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주님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육을 깨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육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발로 씻어버리시고 이 시든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 주님 한 분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 주님 한 분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주님,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찾아가소서. 이곳에 찾아가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내가 바라는 것이 모두 주님께 있음을 주님을 목말라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곳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목말라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 위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신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비추시옵소서, 비추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어둠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내 안에 나의 성전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덮어주십시오.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내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 보혈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 보혈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넘치네 주의 강물이 것마다 기쁨이 넘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자유가 임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모두 살아나리라.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네. 주의 강물 유가 임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모두 살아나리라. 내 마른 땅 위에, 내 마른 땅 위에, 낭패한 변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모두 살아나리라.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자유가 임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네. 주의 강물 모두 살아나리라.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자유가 임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네. 새롭게 변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모두 살아나리라.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자유가 임하네. 주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네. 주의 강물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해주시고 이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곳 가운데 기혼샘에 사명을 가지고 중보 선교사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히스기야 프로젝트의 선교 전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먼저 파주 교회 가운데 북한을 위해서 선교 전략적으로 아버지라며 세워진 사명을 그곳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파주교회 가운데 훈련받은 지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나가는 이러한 아버지라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또한 중국 선교 가운데 모든 비즈니스 선교 모델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에 그곳 가운데서 신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장선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군대로 일어서는 그러한 선교사들로 양육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0.25%밖에 없는 그 미전도 일본을 위해 우리 요리코 선교사님과 섬기고 있는 지혜자며 야마다상 모두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카타르와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라며 모든 아버지라며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아버지라며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라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것을 아버지라며 지켜 준행하기를 아버지라며 우리에게 아버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며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라며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아버지라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라며 기혼샘에 중보 아버지라며 선교사로 아버지라며 이뤄서 날마다 아버지라며 기도하며 합력하여 아버지라며 주님의 아버지라며 뜻을 이루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버지라며 비전들이 아버지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생을 통하여 아버지라며 이 사명에 우리 아버지라며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며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야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이 말씀을 아버지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라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옵나이다. 아버지라며 파주교회를 아버지라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그 가운데 아버지라며 세우신 목적과 아버지라며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아버지라며 쉐카이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사명을 들고 아버지라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라며 모든 안정감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며 두고 성교지로 아버지라며 떠난 아버지라며 우리 아버지라며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아버지라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라며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과 피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으로 함께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으키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사님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풍에 하나님의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인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카타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레이시아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운 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여드리옵소서. 임하옵소서. 모든 성교지 위에 주의 영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성교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가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땅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말레이시아 땅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고 나아가는 카타르 땅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일본 땅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중국 땅 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말레이시아 땅 위에 기름 부으소서. 아멘. 카타르 땅 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스라엘 땅 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의 성령 일러가십시오. 충만하게 온 땅을 덮음같이 부르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시므온은 주님의 낯을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중보 선교사로 일생을 다했습니다. 또한 안나 선지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실 길을 예비하며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이 우리에게 또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안나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몬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먼저 무릎 꿇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먼저 중보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는 곳에 내가 한번 여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를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를 위해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시몬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내게 안나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말하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믿음의 아버지를 위하여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아버지를 위하여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죄성이 강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깨뜨리지 못하고 알면서도 돌파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중보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1대1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믿음의 지체에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중보기도 우리가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부분이 깨뜨려지고 그 사람이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묵상하세요. 누구를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주는 그분에게 1대1로 짝을 한번 지어봅시다. 그분에게 걸음을 옮겨서 가봅시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하지 말고 멀리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일어서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갑시다. 자, 짝을 한번 지어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권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짝을 지었으면은 지금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 50초, 1분 30초씩 자기의 마음들을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장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지체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시간 중보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서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해결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서로 얘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1분 전 마무리 30초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두 손 잡아주십시오. 자,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앞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살아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의 강물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인의 강물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성장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능력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지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깨뜨려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돌파하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를 아버지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를 아버지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의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뚫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을지어다. 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로하여 오늘 로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높여지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가 있느냐. 잠든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의 역사하심으로 죄사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할 수 있는 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행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서로 기도를 이제 좀 마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지체에게 기도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 있을까요?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그분에게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됐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 내게 부시네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 내게 부시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자유가 임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두 살아나리라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자유가 임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두 살아나리라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자유가 임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두 살아나리라 주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도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도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옆 사람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옆 지체를 교회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냥 말로만 잠깐 이렇게 뭐 찬양하거나 또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 잠시 웃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같이 나누고 그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가 기뻐할 때 같이 웃고 그가 슬퍼할 때 같이 울고 그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안에서 함께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 삼고 그런 것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에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 늘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어느 곳인지는 다 자기 역할 따라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가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발가락이 간지러우면 손가락이 가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또 손가락이 더러우면 발이 가서 세면대에 가서 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월드 비전 커뮤니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모든 교회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사실은 주님의 몸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찬양 붙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지체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깊은 사랑과 크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시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들 보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도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고백하고 함께 합독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사랑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와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몸된 지체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오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오 거하시고 그의 사랑

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